괴뢰 배당의 모량나발은 하늘 중천의 밝은 달을 향해 지저대는 개무리들의 부질없는 짓거리를 따릅니다. 민족화의 협의의 대변인 다마. 이 행성에 지축을 울리며 전설 속의 마니마가 내급을 안고 내다니는 백두산 대국의 희한한 사변들이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다. 혹시만 자연의 대재난이 휩쓸었던 저국의 북부 피해 지역이 2개월 만에 사비주의 선정으로 천재 개벽된 전화비복의 대기적이 세상을 놀리우고 일망무지한 동해오장에 펼쳐진 이체오경의 대화폭이 바닷만풍가의 선녀를 더욱 건드러지게 울려주고 있다. 어머니 나를 즐겁게 새는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만복의 웃음소리는 축복받은 삶의 교향곡 마냥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격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변들이 일파만파로 전해지는 속에 이 행성의 낮과 밤이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유독 박근혜와 그 배당을 비롯한 미친 괴물이만이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부정하는 악설을 내돌리며 이러쿵저러쿵 마구 지저대고 있다. 괴뢰 통일부 패구리들은 한북도 북부 피해 지역에 새구리와 마을들이 일떠서 인민들이 즐거운 사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데 대해 북이 피해 복구를 서둘러 끝낸 것은 주민들의 사기를 덮구고 애민정신을 선전하려는 것이라는 망발을 제출했으며 일부 괴뢰 보수형 매체들은 그에 편승하여 북의 물고기 태풍 소식은 실적 내기에 불과하다느니 북의 어머니 나를 제정한 것은 체제 선전 술수라느니 하며 악랄하게 비방에 나섰다. 괴뢰 배당의 고약한 악담질은 적대 세력들의 발광적인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밟으며 날로 피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인민들의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에 오리 빠지고 속이 뒤틀린 대결 미치광이들의 비열한 잡소리이며 동족을 헐뜯는 악습이 체질화된 역적무리들의 유치한 모량나발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들의 꼬락서리는 신통이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지조되며 발광하는 미친개의 몰골 그대로이다. 원래 동족을 골고드는데 이굴이 난 쓰레기들의 집합체로 낙인된 괴뢰 통일부이고 보면 흑백전도의 악담을 제초되는 것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에 유리없는 특대형 정치주문 사건에 격노한 민심의 촉불바다에 의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 전전긍긍하고 있는 속에서도 동족을 향해 필사적으로 지조되는 꼴은 천하에 둘도 없는 대결광신자들의 추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족이 당한 대재앙을 두고 그것은 붕괴 전략이 실행되게 된 듯이 괴뢰를 올리던 역적 패당에게 있어서 두만강 기술에서 사회주의 승전의 개가가 미아리치고 만복을 향유하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것은 참으로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구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펼쳐놓은 경이적인 현실이 젊음으로 피약하는 백두산 대국의 기상이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그 삐뚤어진 속통으로는 백년, 천년이 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괴물이는 악취를 떠난 그윽한 향기의 진가를 모른다. 정치의 근본인 근로대중을 한갓 대돼지로밖에 여기지 않고 극악한 반인민적 악정으로 남조선을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패당도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의 참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동족 대결광인 괴뢰 욕적 패당이 아무리 속이 뒤집히고 심기가 꼬여도 이 나라 북변 땅에 펼쳐진 전화위복의 엄연한 현실과 바다만풍가의 흥겨운 곡조와 우리민들의 환희로운 웃음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역적 배당이 허튼 개나발을 부르대며 여론을 오도해버리고 날뛰어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결코 훼손시킬 수 없으며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근본 사명으로 존재 방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치는 눈부신 현실을 절대로 가려올 수 없다. 박근혜와 그 배당은 극악한 대결 본색만을 더욱더 드러내는 노조라고 부질없는 짓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닥쳐오는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나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고하건대 정의와 진실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야 할 언론의 사명을 죄버리고 다 망해버린 반역정권과 한짝이 되어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 괴뢰 보수 언론의 똘거지들도 우리를 함부로 헐뜯은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다. 괴물이들이 피 터지게 지저대도 하늘 중천의 밝은 달은 빛을 잃지 않는다. 분노한 민심의 촛불에 다 죽게 된 괴뢰역적 회당과 한줌도 못 되는 보수 언론 태거리들이 동족을 모의하는 노름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전국,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통돈 부신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11월 26일 평양